하느니 무슨 줄도 모르고 또 날뛰는 너를 보고 있자면 코미디가 따로 없어. 이제 너의 잘난 척이 너무 괴로웠어. 길을 막고 더는 못 듣겠어. 언제나 너의 잘난 척은 남을 무시하고 자신은 모든 애꿈이다. Hey, 크게 착각하고 있어. 네 생각엔 왕자, 내 생각엔 왕자. 꼭 보면 있는 놈이 없는 사람 무시. 좀 높은 자리 있어 이리저리 으쌰. 그렇게 까불다 너 정말 다친다. 네 잘난 그 코가 점점 더 커진다. 둔다 천장을 둔다 네 콧대가 이젠 하늘을 둔다. 너는 안아 멋지 않아 너무 무거워 땅에 돌아봐버렸어. 이기심이 맞는 욕망이 너를 멸망시켜도 너는 정신 못 차릴게 바라고 곁에 모든 소중한 이들.